광명성전의 즈음에서 핀란드, 단마르크, 이슬란드에서 경축 모임 토론회 강연회 덕보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행사장들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자력자강의 기치 높이 주체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이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양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일 각하는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신 걸출한 수령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핀란드, 이슬란드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들이 채택됐습니다.